가고 가슴이 터지게 너를 불러 나도 나로게 Never let go 클럽이 터지게 음악을 크게 들려봐도 나로게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해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데 눈물이 괜찮다고 외치고 지우려 할수록 가슴이 아픈 건할 수가 없어 내가 부족했던 걸까 Baby it's not okay 잊을 수 없어 나쁜 기억인 걸 알면서 Baby it's not okay 사랑은 가고 가슴이 터지게 너를 불러 바로 not okay Never let go 터지게 음악을 크게 들어봐도 Not okay This music makes sure This music makes sure 아무리 취하는 척 거짓말을 해도 난 이제 다시는 웃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괜찮다고 외치고 기댈 수 있었던 이젠 넌 없는 걸 할 수가 없어 내가 부족했던 걸까 Baby it's not okay 잊을 수 없어 나쁜 기억인 걸 알면서 Baby it's not okay 사랑은 가고 가슴이 터지게 너를 불러 봐도 감사합니다.